지금 저 우리 오늘 341페이지부터 합니다. 341페이지부터 하는데 잠깐 텍스트를 잠깐 펴보세요. 341페이지부터 계몽사상 신민주의 동양 몰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계몽사상 신비주의 아니라 식민주의 동양 몰락 이렇게 하고 이 넘겨보면은 344페이지에 로크 흉 그리고 경험론 그리고 철학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사람인 352페이지에 애덤 스미스 도덕적 감정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356페이지에 볼테르 루소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62페이지에 칸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의 순서를 계몽사상을 한 다음에 로크 흉 경험론 스미스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칸트를 가야지 얘기가 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계몽사상하고 볼테르하고 루소를 먼저 하고 그 계몽사상하고 중간에 로크 흉 경험론 스미스를 건너뛰어서 뒷부분에 볼테르하고 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로크 흉 경험론 이렇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철학책에서 다루지 않는데 사실 애덤 스미스가 중요한 사람이긴 해요.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였거든요.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그때는 없었고 경제학과 교수가 아니라 철학과 교수였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애덤이라고 저는 사실 발음을 잘 못한 아담 스미스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그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계몽사상 식민주의 동양은 몰라 요 부분부터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게 이제 뉴턴하고 스피노자의 정치사상하고 얘기했죠. 뉴턴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근본적인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의 원리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뉴턴의 그 물리학에 의해서 뭐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뉴턴 물리학 자체는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신, 그러니까 실험과 관찰 그리고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 이게 과학이거든요. 우리가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세종시대. 그 사람을 그냥 기술자라고 그러지 과학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대 과학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 그냥 그 사람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과학에 입각해서 보면 과학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점에서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다 해도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에 철학자들은 일단 데카르트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과학 중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중심주의. 그렇다면 자연과학 중심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뉴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데카르트, 스피노자, 그 다음에 흉,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로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과학 중심주의지. 과학 중심주의. 근대사회 과학 중심주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탕으로서의 과학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과학 중심주의가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잘 좀 알아두는 게 철학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그거 대체로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것은 몇 퍼센트의 확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률로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신뢰가 있죠. 그런 것들. 뭐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자전거?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오, 난 자전거 못 타. 자전거를 탈 줄 모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요. 여기 우리 편집장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더만. 특이한 분들이야. 잠깐 모자 좀. 이거 빼면 아파요? 이게 깨질 것 같네, 내 머리를 떼면. 내 머리 워낙 우리가 과학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권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 속된 말로 가오라고 그러죠. 권위,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말인데, 한지 선생님, 권위라는 말 알죠? 가오. 가오가 붙지. 권위를 설명하는 것보다 가오를 설명하는 게 훨씬 수월한데. 아직 가오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죠? 그러니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가오를 일상적으로 쓰니까 금방 아는데. 김태훈 군 가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자네 가오 중심주의지. 예. 자네 인생의 그 좌우명이 가오 아니야? 첫째도 가오, 둘째도 가오. 가오는 나이가. 가오가 뭐예요? 얼굴. 얼굴? 일본말로 얼굴이야. 가오 마담, 그럼 얼굴 마담. 네? 얼굴인데, 체면. 또 그것뿐인가? 명예. 명예. 또. 어, 그것뿐이야. 근데 내면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괴롭잖아. 어? 근데 권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권위가 성립하는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되게 가령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또는 대통령의 권위가 없이 나불거린다. 권위가 서지 않게 나불거린다. 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권위가 있을 수 있고, 이 권위라는 것 안에 지적 권위, 지적인 권위, 그 다음에 정치적 권위, 그죠? 또는 지적인 것만 아니라 학문적 권위, 이런 것들이 지적인 게 아니라 지성적. 이 뒤에다 이제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권위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권위란 말 이게 authority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여기 밑에 auctoritas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라틴어예요. auctoritas.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헌이라는 뜻이에요. 문헌. 문헌은 문헌인데 근거가 되는 문헌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틀림없어? 네 말 맞아?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때. 네? 그때 나의 아우크토리타스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중세시대 때는 이제 권위가 뭔지 살살 짐작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 부를 때 그냥 더 필로소퍼예요. 그 철학자.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아니에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를 부를 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부르지 않고 14세기 이후에는 그냥 철학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냥 철학자에 따르면 이러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이고 모든 권위가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가령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개독교회 다니는 사람들, 개독교회, 기독교회 말고 개독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데 그럼 끝이에요. 그죠? 뭐 다 필요 없어.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럼 끝! 땡! 목사님이 그러신데, 그죠? 근데 이제 기독교회,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서에 따르면, 이게, 그죠? 이 권위, 성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인 신념, 정신적 우주에 대한 판단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나, 모든 것 바탕에 놓여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성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게 문헌에 근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나 성서가 권위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권위의 근거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 태계 이왕 송시열 이후로는 주자의 말씀이 권위의 근거잖아요. 그죠? 다른 건 사뭇 난적이에요. 떠들면 죽음이에요, 바로. 주리를 틀어라. 압수령에 가라. 압수령이 뭔지 알아요? 무릎을 뭐. 무릎 아작? 이분이 아주 알고 보니 모르는 분이네. 아, 불광도 휘발유예요? 막 불타버리세요? 막 이렇게 말 작게 하시는 게 아작? 뭐 이렇게 하면 노는 분이 이제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바로 뻥까고 막 가버려요. 노시나 봐. 그러니까 앞술이 뭔지 아냐면 앞술이 무릎을 아작인데 아작이 뭔지 알아요? 아작이 뭐예요? 깨부신 거. 오, 뭐 해본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여자분들이 노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자 말씀도 아니고 그러니까 맹자도 조선 후기로 가면요. 맹자도 완전히 이게 아우크토리타스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논어하고 주자 오류 있죠. 딱 그거예요. 그거 이외의 것을 정보로 들으면 바로 압술이야. 압술을 하면 죽는 거죠. 뭐, 울파 깨졌는데 세상 어떻게 살아라고 혀 깨먹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압술을 당하는지 혀 깨먹고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조선시대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면 딱 이게 잘 맞는 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뭐에 그냐면 이제 논어에 나왔는데 또는 논어만 얘기하냐면 사실은 중용이나 대학이나 지난번 1학기 때 이 주자가 대학과 중용을 중시역에서 사서의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그랬죠. 논어하고 맹자가 원래는 고전 텍스트인데 주자가 중용과 대학을 갖다 뽑아내가지고 얘기해서 뽑아내서 얘를 갖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갖다 넣어서 교과서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학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장아치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신깁동 휘발유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 옛날에 홍제동 빨간 벽돌이었는데 요새 연희동 가가지고는 이제 벽돌을 안 써요 이제. 연희동은 되게 잘 사는 동네라서 벽돌 써봐야 소용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보세요. 중용과 대학을 갖다가 중요한 텍스트로 만들었다. 그럼 벌써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굴러가는 시스템을 딱 보면요. 이게 아우크토리타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쫙 보여요. 이게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지식권력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다 허방이야. 서양에서는요. 이 지식의 근거에서 사람을 조지고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팔뚝 굵은 놈이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조선은 우암 송시열이가 왔다잖아요. 퇴기 형보다 더 센 사람이지 사실은. 여참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 조선의 선비들이 팔뚝이 굵어요? 칼 한 자루도 잡아본 적이 없죠. 말로 세치어로 사람을 갖다가 막 몇천 명씩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 삼위인국을 쓴 누굽니까? 그 풍진에 묻힌 분네. 이게 삼위인국 맞아요? 그건 상충국이구나. 상충국도 정철이죠. 아니, 아니구나. 삼위인국 어쨌든 정철이죠. 관동별곡. 그렇죠? 송강정철. 그 멋진 삼위인국 관동별곡 쓴 애가 정여립 사건 아시죠? 영모 사건. 정여립 사건에 말하자면 그 기획, 그 역모를 기획해서 그냥 완전 거들을 쫙 냈잖아, 선조 때. 그런 애들. 세치어로 조지는 거예요. 그 근거가. 근데, 그 세치어로 조진다는 게 뭐냐면, 세치어로 조짐의 근거가 아우크토리타스 문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논어가 이렇게 있고, 중용과 대학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주자가 전거가 된 아우크토리타스 텍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다 이렇게 이유를 제기할 수 있죠. 아니, 주자는 송나라 때 사람이고 논어는 진나라 한나라 이전이니까 논어에 나온 얘기를 갖다가 그 당시의 그 뜻으로 가령 어진 입자가 있다. 그러면 주자가 송나라 시대의 용례로 어지진을 해석하는 것보다 그 당시 그 텍스트 그대로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in its own term 그것 자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문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래 이 새끼 앞설 주자가 한 말에 엉깠다 이거죠. 실제로 청나라 때 나온 고준학이나 이런 그런 그 사조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고학. 옛 글자 써서 고학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문헌은 옛날 당대의 용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완전히 초보적인 의미에서 문헌 비평을 시작을 했어. 근데 조선에서는 아니다. 이 주자의 말에서 1.1대라도 고치면은 이거는 반드시 작살내는 사문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중국에 이제 저기 청나라가 들어서고 중국을 딱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미 청나라 때 사람들은 주자 다 폐기시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중화의 나라가 아니구나. 이제 중화라고 우리밖에 안 남았네. 그래갖고 지네가 소중화라고 그런다고. 조그만 중화다 이거죠. 네?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자가 쓴 주용이나 대학 이런 데다가 근거를 두었어요. 그럼 이건 단순히 학문이론이죠. 그죠? 일단은 학문이론은 1차적으로는 학문이론인데 왕이 조선시대 때 왕의 정치 조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족자라고 하는 그 혈통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인이 그것도 그냥 어떻게든지 아들 좀 낳아보려고 난리를 죽이고 예? 인연하고 착살 내고 뭐 보니까 전철이 이렇게 붙으니까 숙종대왕 인연왕후를 맞이하다 뭐 이런 것도 그 행사도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결혼식 행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연하고 맞이하면 뭐해? 장인이 작살 내는데. 그러니까 왕의 정치적 권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가 큰아들이다 적자다 하는 것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딱 적자는 적자인데 연산군은 적자 아니었어요? 연산군 큰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적자인데 애가 공부를 안 하면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딱 신하가 뭐라고 하면 야 임마 너 주자의 몇 페이지 봐봐 자식아 이 새끼 이러면 뭐라 왕 존나 열심히 공부했네 이러면 근데 왕의 정치적 권위가 단순히 적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아우토리타스가 되는 핵심적인 참 정보가 되는 문헌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 권위를 세우려면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왕인데 말이야 다 박어 대가리 박어 응? 안 박어? 악수리야 이렇게 말 않고 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고전 텍스트에 나오는 단어를 하여 내가 백성을 널리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있는데 말이지 그런데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하면 압수리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세요? 정치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때 왕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헌에 일단 혈통이 있어야 되고 혈통이 딱 있어야 되고 단순한 혈통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적인 문헌을 지적인 근거를 자기가 여기다 아 내가 이번에 이 과인이 행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하면서 주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이런 식으로 덧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치적 권위가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 지성적 권위를 여기서 끄집어내는데 이 지성적 권위에 권위가 없으면 정치적 권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때 왕들은 뭐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명을 받들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서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월적인 신의 계시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죠. 그죠? 관계가 없고 오로지 정말로 무시무시하게도 공자님 말씀하고 주자님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 왕을 비판할 때도 왕 너 왜 이래? 너 팔뚝도 가늘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왕을 비판한 제일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요즘에 주상 전하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고 딱 바로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왕 중에 신하들한테 제일 큰 소리 치고 악다구니 쓰고 한 사람들 딱 세종하고 정조하죠. 공부 존나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국의 전통이야. 공부 잘하는 놈이 악쓰고 지랄하는 사회가 된 거야. 500년도 넘게 그 사회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는 애들을 노가다로 시키고 공부 잘하는 애들 바로 노가다로 가는 통로를 만들고 공부 못하고 팔뚝 꿇은 애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라. 그래야 이러면 학벌 사이가 없어지고 밝고 명랑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양아치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신기똥 이발류 뭐. 너 별명 뭐야? 신기똥 이발입니다. 나는 헌계도 빨간 벽들인데 벽돌과 휘발유가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자가 내가 예전에 저기 뭐야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96년인가 7년인가 그 무렵에 이제 대학에 선생 노릇을 하려고 여기저기 오프라인 하다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접어버리고 이제 제끼고 있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 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잘하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팔뚝 굵기로 하면 내가 벌써 교수 됐는데. 아, 교수일 때 이렇게, 이거 안 하나? 바로 되는 거야. 훅훅 빡! 매기고. 그때 벌써 K1 분위기가 좀 났으니까. 철학과 교수 다 허당하잖아요. 체력이 딸려. 일로 와봐, 자식아. 한번 붙어볼까? 나 빨간 명소리야. 대가리 깨봐. 막 이러면서.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학벌이 딸려! 하다못해 외국에 가서 박사고 과정이라서 하고 와서 학벌 세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국내에서만, 오로지 국내에서만 굴러다니니까 안 되는 기라 학벌 세탁을 좀 해야 되는데.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정치적권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사상을 볼 때 가령 프랑스의 장 보댕의 왕권 신수설 그러잖아요. 왕권 신수설이면 왕의 권위는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문제예요. 권위가 없는 자한테 권력이 있어봐야 그 권력은 허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이따 그 다시 권력과 권위의 구별을 좀 이따 현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왕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 돈독한 시기에는 인정이 되죠. 근데 하, 신? 어느 나라에서 놀던 분이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양아치들이 이제 신을 개무시하는 양아치들이 세상에 다 배웁시다. 그러면 왕권 신수제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근대 사회가 바로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1618년에서 1648년 30년 전 이후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게 되잖아요, 그죠? 베스트팔레 조약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는 왕의 권위를 또는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배자들의 권위를 새롭게 세우려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아 이제 나의 정치적 권위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이제 이 텍스트에는 나오진 않는데, 영국의 뉴턴이, 영국의 과학자들의 집단이 왕립학회 있잖아요. 과학자 집단인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 과학자 집단인데, 그 집단 이름이 로얄 아카데미입니다. 왕립이에요, 왕립학회에요. 그냥, 사이언티픽 아카데미가 아니라 로얄 아카데미죠. 그러면 왕이 왕립학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로얄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고 그것을 뒷받침함으로써 이게 왕의 적극적인 권위의 바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양성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왜 그렇게 했어요, 왕이. 아,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왕권 신수설 말발 안 먹혀. 신일도 휘발유 이런 애들은 완전히 쌩까는 거야. 근데 야 인마 내가 과학을 후원하는 왕이지 그럼 아 그러세요 형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는 분위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과학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학 중심주의라는 게 첫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데카르트에서 본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방법론을 자연과학적인 수학적인 확실성에서 얻어와요 인식이. 근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왕립학회의 사례 이런 걸 보더라도 또 박정희 시대 때 과학 입국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정치 집단에서도 정치적인 권위를 세우는데 근거로 예전에는 오래된 문헌들 성서에 근거했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의 정치 이론이 왜 홉스가 물질 이론론에 딱 인간에 대한 유물론적 물질주의적인 고찰을 해갖고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확실할 것 같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 시대의 어떤 사상들이 오로지 학문적인 이유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학문적인 이유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오히려 그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대는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게 말빨이 먹히는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말빨을 세우는 거라. 그게 바로 학문적인 권위도 그렇게 시대와 결코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와 떨어져서 있어.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권위의 문제를 하나 더 얘기해요. 권위 문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권위의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권위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권위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명박의 말빨. 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명박이가 말빨이 먹혀요?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저기 뭐 중국 가서 아셈 회의에서 뭐 국제기구를 뭐 만들자고 했어요. 그 밑에 네이버 댓글 달린 거 봤어요? 그런 거 좀 보세요. 지역 관리하시느라고 어려우시겠지만 나와 관리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붙었는지 알아요? 너나 관리해. 너는 좀 입을 닥쳐라. 하든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다 끊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배 타고 오겠지, 주가기는. 뭐 이렇게. 물에 빠진 새암지가 되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얘기들 막 계속 써놔요. 그 밑에 그 댓글 보면은, 아, 지식인에 의한 비판이 필요 없어. 다 한마디씩 하는 게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좀 있어라든가. 이제는 뭐, 네 IMF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뭐 그랬잖아요. 너 IMF가 뭔지는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이거 지금 뭐라고 말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니만 브로더스는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말빨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됐어요. 그쵸? 지금 그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치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 양촌이 그 뭐야 용식이까지 이제 나오잖아. 용식이 아 씨발 뭐 찍지 마 씨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밑에서 댓글 달아서 아 그 지들도 욕 존나게 하고 나도 한번 해봤어. 오해하지 마. 뭐 이렇게 쓰고 이제 댓글도 다 이제 완전히 양천이 용식이까지 이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정치적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그게. 그쵸? 그게 뭐냐. 근데 얘네들 여전히 삐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게 아, 서양에서는 한 200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 한 20년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살아생전에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행복한 나날이야.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부하는 연구자로서는 참으로 행복한 제가 제 전공이 역사 사회철학 정치철학인데 아주 좋아요. 이게 살아생전에 파시스트의 준 파시스트 권위주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민주사회나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권위는 일단 가장 형식적인 권위가 있어요. 형식적 권위. 형식적인 지배욕구는 뭐냐면 다수에 의한 선출이죠. 그렇죠? 형식 권위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수에 의한 선출. 내가 뭐 500명 표 차이로 됐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수에 의한 선출. 그게 있잖아요. 근데 다수에 의한 선출이 이제 형식적 권위입니다.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 큰아들이기만 하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일단 그거라도 갖추고 있으면 덜 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수에 의한 선출이 그 권위를 필요 조건은 될 만큼 충분 조건 되지 않아요. 그거 돼 있다고 해서 애들이 우우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에 의한 선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에 의한 선출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의 지배예요. 법의. 법에 의한 지배. 그래서 이거를 갖다 법치국가의 이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정치적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전두환이는 전상호,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외에는 또는 합천 군민 외에는 의식 있는 분들 제외한 일회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합천 군민들 외에는 전두환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왜? 일단 형식적인 요건부터가 안 됐기 때문에 부대타로.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저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이고 그게 걔들이 원죄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하는 게 그죠? 어저께 아니겠어요? 10월 26일 국경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언제나 좋은 나라가 되려나 어제 제가 아이고 어제 좀 이제 그 오늘 10월 26일이면 아이고 마음이 고도해요. 마음 한편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79년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래가지고 저기 국립묘지에 그 새 남매가 추도식 한다고 모인 걸 이렇게 사진을 해서 봤어요. 조선일보 꼭 그 사진 찍어주더라고요. 딱 봤는데 그래 애비가 독재자라 자식들이 저렇게 망가졌구나. 하나는 완전히 마식한 둘째 딸은 마식해가지고 해롱해롱해롱 하고 있고 아들은 뽕 맞고 지랄하다가 지금 자꾸 애가 파마한 것 같더라고요. 학생아니가 이상하고 최근에 애기를 하나 낳았대죠. 그리고 큰 딸은 저거 뭐자 이렇게 저러고 있고 그래 솔직히 저는 그 박정희가 그래도 뭘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인혁당 사건 났을 때 그 살아남은 양반들 있잖아요. 그분이 그 쓴 글이 있어요. 뭐 자기가 이제 자기 남편이 인혁당 사건에 그 사형 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 가서 대놓고 통곡도 못 하잖아요. 날마다 자기 남편의 무덤에 가서 그때는 신문지에 다 박정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신문지를 씹어먹었대요. 박정희 씹어먹는 심정으로. 다 그 생각을 해. 그래서 박정희가 뭔 잘했지. 하나도, 아니지. 신문지 씹어먹은 양반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단 형식적인 다수의 선출과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법치국가 이념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이 일단 형식적으로 쓰질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놓고도 계속해서 시달리는 게 뭐냐면, 애가 부정선거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제 실질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 지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명박은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법의 지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가령 KBS 사장 쫓아낸 거라든가, 임명은 해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법리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쫓아낸 거라든가 또는 YTN에 낙하산을 내려온 거라는 이게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강압이죠. 그러니까 이것마저 다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법치국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치국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가 좋은 놈 노무현 같은 애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 권위를 못 얻은 거죠. 그것도 한 말빨이 좀 안 먹혀서 그러는데 이제 이 실질적 지배를 구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요 정치 여기 학문적인 지성적인 이런 근거들이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중세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같은 경우만 해도 학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빨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체제나 어용 지식은 있기 마련이에요. 하다못해 전두환 시대도 있었잖아요. 어용 지식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때도 뭐 새마을 연구소 이런 게 대학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용 지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독점적으로 지식인들이 특정 정치 체제들로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인 지배의 권위를 만드는 게 여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게. 이게 되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중세나 근대 초기처럼 지적인 권위를 획득하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중의 동의에 의해서 굴러가는 시스템이잖아요. 학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정치적 권위를 얻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론인 거예요. 여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20% 이하면 일단 이거는 실질적 권위가 없는 상태로 간주합니다. 지금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있다 내려와. 이렇게 얘기가 끝났잖아요. 이 실질적인 권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것이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는 여론인데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언론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입법, 행정, 사법에 이어서 제4부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권위에 말하자면 실질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여론이거든. 그리고 계속해서 중간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집약돼서 여론이라는 것을 만들죠.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형식적인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식적인 것, 실질적인 것.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중세 시대 또는 볼테르나 이런 시대, 계몽주의 시대 이때는 여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식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배자들은 지식인들과 사회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 왕립학회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국은 일찌감치 그러니까는 아주 프랑스처럼 지식인들과의 갈등을 많이 줄여나가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귀족들이 자기 혁신을 해요. 그래서 영국 신사라는 말 있잖아요. 젠틀맨. 중세시대의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세시대. 아세요? 중세시대 귀족이 됐지만. 모르세요? 중세시대의 귀족들이 일단 머리에 등개 없고 까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중세시대 귀족이 책임진다는 얘기를 없거든요. 지 이름 사인도 못해. 응? 이렇게 말 그림 딱 그려놓고 내 사인이야 이렇게 완전 돌대가리들. 근데 그 귀족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지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법률적인 능력을 획득하고 그러면서 점차로 국가 관료가 되어가는 노력을 하죠. 그것이 결정적으로 잘 드러난 시대가 바로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그래서 엘리자베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영국의 아주 그 핵심적인 사람이 뭐냐? 젠틀맨. 젠틀맨, 영국의 신사. 젠틀맨. 젠틀맨. 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그러니까 영국 문화의 황금기가 된 거예요. 그때가 지금 사실 영국, 현대 영국에 있어서도 대처나 이런 콩가루 같은 여자들 나오기 전에 영국에 말하자면 현대 영국의 모형이 되는 시대예요. 지적이고 법률적인 지식, 실무적인 지식을 해박하게 갖춘 귀족들, 또 신사계급들, 그리고 이들이 장차 영국의 현대 자본주의사의 부르주아 계급의 원형이 되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절제되어 있고, 오늘날 자본가의 개념하고 요때 자본주의 맹악기 시대의 건전한 자본가들하고 좀 달라요. 이들은 혁신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세계를 바꾸는. 그래서 이들은 지식인들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셰익스피어잖아요. 셰익스피어 문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들 있죠. 그런 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다. 그때가 영국에서는 아주 문화가 융성하던 시기죠. 르네상스가 절정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귀족들이 전환하면서 이들이 나도 이제 사회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공부를 시작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인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고, 그 지식인들하고 지배 집단하고 긴밀하게 결속이 돼서 정치적 권위에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대는 그러니까 플라톤이 자기의 학설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렇죠? 근데 근대는 데카르트 이후로도 근대의 지식인들은 항상 정치적인 지배 집단들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데카르트 얘기할 때 제가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샤바샤바 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티나 여왕이 하도 괴롭혀서 일찍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자. 날로 좀 떼주세요. 근데 쉽게 시원하게 공부해야지라고 얘가 폐기를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짠하게. 하여튼 여왕들 문제야. 생각해보세요. 데카르트는 아침에 데카르트가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빈둥빈둥하면서 사색을 하는 즐기는 스타일인데, 스웨덴이 얼마나 춥습니까? 크리스티나 여왕이 아침부터 공부하자. 새벽 공부 안 되는 사람도 안 되거든요. 네? 저도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라. 그럼 못 일어날까? 아예 안 자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치악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치악산에 가려면 일찌감치 출발해야 되니까 저기 평촌역으로 일찍 오게나. 예.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첫 전철을 타야겠더라고요. 아 근데 일어날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안 자고 있었죠. 갔더니 선생님도 나오셨어요. 선생님 좀 주무셨어요. 내가 아침에 어찌 일어나나 안 자고 왔지. 차를 몰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운전이 가능하시겠어요? 해봐야지. 난 옆에서 자고 선생님 운전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아침에는 안 돼. 데카르트의 심정을 알게 돼. 근데 여왕이 아침 새벽에 공부하자. 난로도 안 펴주고. 에?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야. 폐기를 걸려도. 틀림없어. 틀림없어. 여왕이. 네?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무언 공부를 힘도 없이 죽겠네. 아침에 무슨.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크리스티나 여왕이 호학 군주였던 건 사실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인 것 같은데, 학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학문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례를 봐도, 이제 학자들하고 지배계급하고의 관계가 심상치 않구나. 단순한 스캔들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근대 이후의 지식인들은 지배계급의 지적인 정당화, 지적인 권위, 정치적 권위에 뒷받침을 내놓는 복무하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지배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해요. 착 달라붙어서 유기적 지식인 역할을 해요. 사실은 비판적 지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기적 지식내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곽승준이라든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곽승준이라든가 아니면 저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나온 김병국이라든가 고대 정치학과 교수 김병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대학 교수하던 박세일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지식이 이런 애들이 여기 대가 있던 거 없잖아요. 그죠? 연방에 뭐가 있어 머릿속에. 야, 그 돈 좀 갈까봐 이런 얘기가 있다. 오지명 생각밖에 안 나. 순풍상무니까. 딱 그 분위기야. 근데 순풍상무 오지명 그래도 순풍상무니까 의사잖아. 뭘 좀 많이 알잖아. 근데 딱 그 분위기 딱 이게. 그래, 갈까봐 이런 게 있잖아요. 텔레비가 없으니까 목소리 안 들어서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그 모자라는 지적인 권위들을 지적인 어떤 내용 콘텐츠를 뒷받침하면서 정치적 권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후광 효과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학 중심주의다 이렇게 말할 때 과학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과학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을 이것이 만들어내고 그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정치적인 세력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프랑스 얘기예요. 항상 이제 어떤 사상이 나온다 그랬을 때 그 사상들은 근대 이후 사상들은 그것과 맞물려 있는 현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둥 떠 있는 사상이라는 게 없어요. 둥 떠 있는 사상은 주류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텍스트에 잡히지도 않아요. 역사 속에 거론도 되지 않아요. 왜? 너 산골짜기에서 그냥 혼자 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의 모든 사상은 어쩔 수 없이 당파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어떤 당파의 소속이냐? 이걸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과학,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가치 중립적인 과학,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학을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철저하게 어떤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과학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내용을 따져서 묻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제가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참 재밌는 나라다 하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 대선 때 예창 씨가 출마하기 전에 조상들 묘지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 그것이 아직도 그 시골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어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동영 씨 그 선산이 전라북도 순창군 구리면에 있어요. 전라북도 순창이 저희 외가라서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데 묘지가 안 좋다고 그래갖고 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이장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고 갔다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정말로 믿으세요? 선생님 그 믿으세요? 묘자리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말 믿으세요? 저는 안 믿지만 그죠? 믿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곳에 불균질해요. 그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권위의 말하자면 종류가. 믿어? 믿을 수가 없지. 난 믿어. 몇 자리 가요? 진짜로 이건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사람들마다 어떤 그들을 설득하는 권위의 종류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서양 근대라고 하는 사회는 철저하게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그것에다가 최종 근거를 두겠다. 그러니까 성서라든가 이런 무슨 주자가 정리한 이런 문헌에다 두지 않고 저 인간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딱 써놓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객관이라는 게 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저 바깥에 있는 확실한 것에다가 근거를 두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절대로 감정, 각각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따위는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성 중심주의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안 좋은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적, 객관적인 확실성 중심. 요게 서양에서는 정치적인 권위가 됐건 지적인 권위가 됐건 그 바탕에 맨 밑바탕에 놓이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계몽주의가 이해가 돼. 이해가 되시죠? 홉스, 그렇잖아요? 로크도, 뭐, 알 바 없어! 재산이, 너 재산 얼마 있어? 이거 확실하잖아. 그 인간성은 나 묻지 않겠다. 재산만 묻겠다. 그거잖아요? 로크도.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가 바로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됐건, 로크가 됐건, 합리론자가 됐건, 경험론자가 됐건, 다 그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다 털어서 계몽주의라는 것 안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얘기합니다. 조금 쉬었다.